조선인민군 장군 85돌세 맞으며 마련한 뉴밍호 기용비행기 증종식이 23일에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종치국 상무위원회 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 인민군 장병들, 뉴밍호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증종사에 이어 뉴밍호 기용비행기 증종서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일꾼에게 전달됐습니다.